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의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함에 살고 싶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때론 그대가 아플 때도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얕을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둘을 알려고 하다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얕을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게 힘이 얕을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약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살면서 힘이 아플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Thank you.

살면서 힘이 약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보면 알아요. 있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작은 집의 행복

사랑도 믿음도 떠나가죠. 세상 살면서 힘이 얕을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싶습니다.